우리나라의 민족고전 무예도보 통지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1790년 4월에 목판 인쇄본으로 간행된 무예도보 통지는 세계의 120여 개 나라들의 논리 보급 일반화된 태권도의 역사적 뿌리인 우리 민족의 전통 무술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한 군사관계의 옛 무술 도서로서 각종 권법과 칼, 창, 곤봉쓰기, 말타기 등 전통 무술 동작들을 위주로 하면서 주변 나라들의 무술 동작들에 대해서도 그림과 해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들은 조선 봉건 왕조 시기에 유명한 화가였던 김홍도가 그린 것입니다. 현재 무예도보 통지는 평양의 인민대학습당에 보존되어 리용되고 있습니다.